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광명성절에 저음해서 오스트리아 알와 은드 다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